태식 쿠킹 클래스에서 요리 배우기 로푸드 마크로비오틱 편 1편에 이어 2편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킹 클래스들이 참 많은데요. 마크로비오틱에서 로푸드까지 이런 것들은 어떤 경로로 찾으시게 되셨나요? 제가 약간 성격상 한번 빠지면은 계속 검색해보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인터넷 검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클래스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로푸드는 또 한참 관심을 가질 때 검색을 해서 알게 됐고 마크로비오틱은 채식 관련된 조리법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클래스들이 나와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처음에 혹시 쿠킹 클래스에 가기 전에 레시피가 적혀있는 책을 산다든지 이런 것도 해보셨나요? 네, 당연히 해봤고요. 네, 그런 채식에 관련된 로푸드도 요새 책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런 것도 사가지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채식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맛있고 뭐 근사한 채식이라면 생강님이 쓰신 책 네. 그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마크로비오틱도 찾아보면 책이 있어요. 많이 쓸 사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봤는데 또 직접 경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쿠킹 클래스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쿠킹 클래스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로푸드나 마크로비오틱도 레시피들이 다르다 보니까 각각 특이한 점이 참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이런 점은 독특했다 그런 게 느끼셨나요? 뭐 첫 번째 참여한 쿠킹 클래스는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로푸드 자격증 수업이었는데 그때는 뭐 로푸드로 할 수 있는 음식들을 거의 다 해보니까 뭐 견과류, 과일, 그 다음에 채소 같은 걸로 케이크도 만들고 로푸드 뭐 케일랩이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고 피자 같은 것도 만드니까 일단은 우리가 익숙한 비주얼인데 전혀 다른 맛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또 건강한 맛이 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정말 신기하겠네요. 예를 들면 뭐 케이크라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비채식인이었을 때 경험했던 맛은 우유 맛, 뭐 생크림 맛, 부드러운 맛, 부드러운 맛이었는데 그 질감 자체도 네. 두부로 만든다든지 이러면 네. 좀 다를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겠네요. 혹시 외국에서 네. 쿠킹 클래스에 가보신 적도 있나요? 아, 제가 외국에서 채식으로만 하는 쿠킹 클래스만은 가보진 않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지역적인 뭐 태국 같은 경우에는 태국 음식 그런 쿠킹 클래스를 가봤는데 거기서도 그냥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답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클래스를 준비해주더라고요. 또 그 당시에 또 갔었을 때 외국인 꼬마가 있었는데 베지테리언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애가 손을 들어서 자기가 베지테리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비건까지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태국 자체가 사실 채식이 보편화된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채식 그 축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태국에 가셨을 때 그 번외로 채식 식당을 방문하시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채식 식당을 딱히 찾아서 방문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모닝글로리 볶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빼달라고 하면 잘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마크로비오틱 같은 경우에는 조리법 자체가 상당히 특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유기농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철 과일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리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된장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뭐 어머님이 해주시거나 이런 거 보면은 양파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고 애호박 이렇게 들어가는 게 끝인데 마크로비오틱에서는 쓸 수 있는 재료는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된장국인데 미역이 들어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당근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때 쓸 수 있는 제철 재료들 그 다음에 음양의 조화를 맞춰가지고 재료를 선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뭐 콩나물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조리법 같은 경우에는 그 마크로비오틱에서는 그런 기름 같은 거는 아픈 사람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가이드를 해요. 기름과 밀가루, 그 다음에 떡 같은 경우에도 별로 권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뭐 워터 소테라고 기름을 사용을 하지 않고 뭐 재료를 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경우에는 물을 조금 넣고 가열이 되면은 양파를 넣고 그다음 소금을 넣어요. 그러면은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으로만 조리를 하는 거죠. 불은 그렇게 세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런 마크로비오틱에서도 강조하는 게 너무 센 불에서 조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들을 예를 들어서 재료들을 되게 아껴요. 그러면은 썰 칼을 사용을 할 때도 팍팍팍팍 사용을 하지 않고 슬라이스해서 채소들이 많이 아프지 않게 그런 방법으로 칼을 사용을 해서 그 칼을 사용하고 나서 도마에 물이 거의 없게. 네, 그런 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진물이 많이 없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큰 피스로 많이 자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를 때 그 채소 자체의 그 결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그 모양을 네. 많이 고려하는 경우도 많겠네요. 네, 맞아요. 결을 많이 고려를 하고, 그런 크게 썰 때도 있지만, 잘게 썰 때도 그렇게 고려를 다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잡지 같은 걸 많이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마크로비오틱은 재료를 써는 것부터 시작을 되고 재료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잡지에 이렇게 적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쿠킹 클래스를 더 권하시는 편이긴 합니다. 아, 잡지 자체는 사실 산출물 위주로 많이 네, 다루잖아요. 네.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 음식이 됐다. 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뭐 쉽고 네. 간단하게 만드는 이런 걸 원하시는 10분 만에 만드는 네, 네. 근데 그런 게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불을 크게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그 불을 약한 불에서 오래 조리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 빠르게 만드는 마크로비오틱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 마크로비오틱 자체가 그 과정을 많이 중시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이 쿠킹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을 함께 먹었을 때 나누는 대화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제철 식품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런 재료가 있는지 몰랐다라든지 뭐 나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뭐 사용하는지 몰랐다라든지 아니면은 너무 맛있다. 그리고 현미밥을 많이 하거든요. 압력밥 소스로. 그러니까 현미밥을 압력밥 소스로 해줬을 때 사람들 반응이 이랬다. 막 이런 내용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서 놀랬다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아, 현미밥은 혹시 그 맵쌀이랑 찹쌀이 있잖아요. 네. 비율 같은 것도 있나요? 맵쌀 100%로 하고요. 네. 겨울에는 그런 압력을 가해줘야 양의 기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압력밥 소스를 이용을 하고 네. 여름 되면은 냄비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크로비오틱에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라든지 그런 전기 제품을 사용을 거의 하지 않네요. 그래서 전기밥솥도 사용을 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도 사용을 하지 않고 갤 수 있으면 손으로 네네네. 그다음에 뭐 깨를 빻을 때도 손으로 빻고 이런 식으로 슬로우 라이트 이런 삶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아, 현미밥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왜냐면 저도 네. 현미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맵쌀 위주로 맵쌀만 사용해서 밥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요. 네. 남편이 어느 날 시댁에 가서 찹쌀이 좀 들어가는 밥을 먹고 나서 아, 밥을 먹은 느낌이 난다 이런 아.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네. 그다음부터 맵쌀 탈, 그 다음에 찹쌀 이를 넣어서 물을 많이 넣어서 조리하는 편인데요. 그 맵쌀 자체가 꼬슬꼬슬하면서도 약간의 찰기가 느껴지게 밥을 하려면은 물로 뭐 많이 불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압력밥솥을 꼭 써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먹어보니까 그 맵쌀 100%로 하면 약간 까칠까칠한 그런 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신 마크로비오틱에서는 약간 오래 지는 걸 권유를 해서 딱딱 약간은 소화가 좀 잘 안 되지는 않겠지만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 오래오래 씹자라고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압력밥솥으로 그 온도를 좀 낮춰가지고 오래 조리를 하면 그렇게 딱딱하진 않아요. 그리고 불리는 시간 전혀 없이도 딱딱하지 않고 꼬슬꼬슬한 밥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냄비밥 같은 경우에는 물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오래 조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부드러운 현미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 쌀을 불리는 과정 없이 대신에 우리는 밥을 할 때 좀 강한 불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약한 불로 가잖아요. 근데 계속 중불로 유지를 하면서 이 쌀이 자연적으로 부풀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과정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밥을 해서 저는 그램씩 소분을 해서 얼려둬요. 네. 얼려두면은 종이 같은 데 이렇게 싸가지고 얼려두고 그거를 찜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면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혹시 종이에 싸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용기 같은 데 넣어봤는데 용기는 아무래도 막 유리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좀 별로 이렇게 잘 안 녹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종이 같은 데 싸서 찜기에 올리면은 바로 종이를 풀어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해가지고 종이에 싸고 있어요. 진짜 맛있겠네요. 네. 그동안 참여하셨던 쿠킹 클래스들이 많았는데 참여하셨을 때 수강료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 안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디로 이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이 끝나고 퇴근 이후에 참여를 하셨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참관했던 수업은 그 알리사 콩의 로푸드 자격증 수업이었는데요. 그거는 좀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었어요. 2013년도 당시에도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격증 발급 비용이 한 20, 30만 원 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재료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서라든지 그다음에 장소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값이 나가는 편이었어요. 네, 그때는 이태원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여러 군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찾아보시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 수업 같은 경우에는 평일 밤도 있긴 한데 제가 들었던 거는 그 주말에 1박 2일로,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건 아니고요. 하루 만들고 뭐 건조할 거는 계속 돌려놓은 상태에서 다음날 수업을 이어서 하는 걸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크로비오틱 수업 같은 경우에는 평일 밤에도, 그러니까 7시에 수업이 있긴 한데 제가 직장이 그 강남 쪽이고 그 다음에 그거는 또 연희동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이 끝나고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주말 집중반 정규반에 들었는데요. 그 난이도별로도 다 주말 수업이 있어요. 처음에 만나는 마크로비오틱이라든지 혼밥 먹는 마크로비오틱, 그 다음에 정규반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블로그 들어가셔서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제가 듣는 마이크로비오틱 수업은 네이버에서 쪼꼬 마크로비오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선생님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수강 신청 그런 메뉴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방식은 그 직접 만드는 수업은 혼밥 먹는 마크로비오틱 수업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선생님이 조리하는 방법을 보고 레시피 같은 거에 기록을 하고 나중에 할 수 없는 그런 수업이고, 그 다음에 그날 만들어진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너무 신기했다라는 자기의 감상평을 한 번씩 얘기하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가비 자체가 사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수강생들이 대부분 직장인들인가요? 그, 좀 어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기는 했는데, 거의 약간 직장인인 거, 아, 제가 듣는 수업은 물론 주말에만 하는 수업이어가지고, 거의 직장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뭐 신장 투석을 받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 때문에 네. 치유의 목적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네. 직장인 중에서도 좀 조화로운 식단을 찾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거의 다 채식인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건강식 위주로 자기 식생활을 고쳐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 수강생들이 많이 친해졌을 것 같은데, 이 수업을 통해서 채식인이 된 경우도 있었나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낸 분은 별로 없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했을 때 뭐 평판하는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고요. 그 제가 인스타 통해가지고 알게 된 친구를 이 수업에서 같이 들어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 조리법 같은 게 보고 나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같이 응원하면서 수업을 하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채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채식이라는 게 안 먹는다가 아니라 그 우리는 잘 먹는다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는 좋은 음식을 잘 먹는다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서 채식을 접하기에는 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아요. 딱히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도 그런 우리는 몸에 필요 없는 것을 안 먹는다인 것 뿐이지, 고기라서 안 먹고 뭐 유제품이라서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그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채식을 하고 나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다 너 이런 거를 못 먹어서 어떡하니? 안 먹어서 어떡하니? 이런 부정적인 거에 초점을 두고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크로비오틱 자체는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그리고 음양의 조화가 맞는 음식을 더 잘 먹는다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긍정적인 강화 효과도 있을 것 같네요. 채식 쿠킹 클래스에서 요리 배우기 로푸드 마크로비오틱 편, 2편은 여기서 마치고 3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